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고향집 추억. 추억은 그 향기 심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또 나는 마음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못 잊을 삼일포의 미아리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뉴존사의 뜨거운 사랑. 이상으로 노래 빗곡을 보내드렸습니다.